HUBS 나만 알고 싶지만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 혹시 진짜 나만 알고 싶은데 모두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다들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목요일의 힐링 라디오 나만 알고 싶지만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입니다.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어느새 봄이 물씬 찾아와서인지 저희 다락방에도 꽃가루랑 먼지가 쌓였더라고요. 환기시키려고 잠시 창문을 열어둔 사이에 다락방 곳곳에 노란 꽃가루가 잔뜩 쌓여버려서 치우느라 애 좀 먹었답니다. 아, 오늘의 나만 알고 싶지만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의 주제는 뭐냐고요?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나만의 가수까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봤으니 이번 주에는 나만의 여행지에 대해 살짝 알려드리려고 해요. 조용하고 잔잔하고 편안하고 고요한 이곳 어딘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작은 바다마을 무코입니다. 마마무의 Love 다들 처음 들어보는 동네이실 겁니다. 보통 강원도에 여행을 하러 간다고 하면 정동진이나 속초 같은 곳을 떠올리니까요. 무코는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정동진을 지나 동해역에 도착하기 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강원도의 관광지들보다 인지도가 낮고 꼭 가봐야 할 명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딱히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광지들보다 사람이 많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 정동진역 다음에 무코역이 위치한 만큼 무코라는 곳으로 향하는 과정 역시 조용하게 시작하는데요. 기차에서 내린 뒤에도 크지 않은 역과 고요하고 작은 마을을 마주할 수 있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다른 곳들보다 볼거리들이 적은 작은 동네라고는 하지만 사실 무코에도 꽤나 볼 것들, 갈 곳들이 많습니다. 작지만 알찬 동네랄까요? 색색의 방파제가 수놓아진 무코향, 아담한 집들이 언덕을 꽉 메운 논골담길, 다양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도제비골, 세상의 모든 연필들을 만나볼 수 있는 연필박물관 등 흥미로운 여행지들이 넘쳐나죠. 하지만 이런 관광지들보다도 무코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어디를 걸어도 고요하고 푸르른 바다가 드넓게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물이 맑기로 소문난 동해인 만큼 철썩이는 파도와 바다의 풍경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무코만이 줄 수 있는 편안함은 어디서도 찾기 힘들거든요. 저는 혼자 노래를 들으며 하염없이 걷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무코는 아무 생각 없이 걷기에 딱 적합한 곳이었답니다. 아, 벌써 그 순간이 그리워지네요. 아이오아이의 잠깐만. 입술이 왜 떨어지지 않니? 그럼 너는 어떠니? 이젠 날 못 봐도 괜찮겠니? "그럼 무코의 다양한 공간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알록달록한 지붕이 내려다 보이는 곳, 낮은 언덕에 위치한 마을인 논골담길입니다. 논골담길은 말하자면 벽화마을 같은 곳으로 집들 사이에 작은 길이 나 있는데요. 곳곳에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가볍게 산책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마을 앞에 바로 바다가 펼쳐져 있어 광활한 수평선이 보이는 전망 좋은 카페들도 숨어 있죠. 저도 조금 경사진 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미리 찾아두었던 카페로 들어가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마침 딱 날씨가 좋았던 터라 제자리로 햇빛도 따뜻하게 들어왔었습니다. 아무런 고민도 없이 조용한 공간에서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었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갔던 카페에는 귀여운 고양이들도 있었답니다. 고양이 때문에 그 카페로 간 거 아니냐고요?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논골담길이라는 공간 자체가 풍기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곳에 갔어도 아마 만족했을 것 같네요. 잔나비의 투게더. 낯다른 품던 그 말로 멋진 옷을 지어입곤 텅 빈 방에 누워 잠이 낮았지. 이름도 모르는 꽃에 내 멋대로 붙여본 꽃말 손대지 말아요. 그저 눈으로만 바라봐요. 나는 너의 음악이고 그넌 마음 한 줄이야. 때가 되면 내 마음에 시퍼렇게 남을 거야. 오 기다림은 저 별의 비 구슬을 건너 하지만 허기 되는 슬픈 사연 전동 같은 한숨 담은 너의 곁에 떠오르나 나는 너의 음악이고 그놈 마음 한 줄이야 때가 되면 내 귓볼에 찬란 힘에 달릴 거야 꼭 기다림은 저 별의 빛을 본다는 꼴담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큰 규모의 카페와 함께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옵니다. 저는 이곳에서 바다를 바라볼 때 가장 벅차고 행복한 감정이 들었는데요. 아,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여러분께 제가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네요.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가슴이 뻥 뚫릴 정도의 광활한 바다를 보면서 저는 머릿속에 있는 고민들이 모두 날아가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살짝 울컥하는 느낌은 물론이고요. 갑갑한 도시의 소음 속에 갇혀있다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과 자연이 주는 상쾌함에 한참을 바다만 바라보며 서 있었던 것 같네요. 아, 너무 걷고 바다만 보는 이야기를 해서 아쉬우시다고요? 그래서 또 준비했죠. 바로 무코의 먹거리와 전시관들인데요. 아무래도 바닷가 마을인 만큼 무코 역시 해산물을 활용한 음식들이 유명한데요. 하지만 해산물은 너무 뻔하니까 저는 다른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장칼국수와 김밥입니다. 지금 속으로 그게 무슨 유명한 먹거리냐고 생각하신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아마 한번 먹어보시게 된다면 그 의심은 사라지실 겁니다. 특히 무코 김밥이라는 곳이 계란을 잔뜩 넣어주는 김밥으로 유명한데 사실 제가 방문한 날에 하필 가게 사정으로 문을 닫아서 저는 먹어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이 꼭 가서 먹어주시고 저한테 후기 들려주세요. 우리 약속한 거예요. 내래 지구가 태양을 4번 행복을 빌어요. 저희 라디오의 코너 행복을 빌어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행복을 빌어요 코너에서는 오늘 나만 알고 싶지만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것으로 소개해드린 것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해 드린 여행지 무코는 부담 없이 홀로 여행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혼자 여행을 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잖아요. 혼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혼자 놀아야 하는데 혼자 여행은 하고 싶지만 외국은 부담스럽고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하는 다른 국내 여행지들은 원치 않는 분들께 무코라는 여행지를 꼭 알려드리고 싶네요. 바다를 따라 홀로 걸어보는 것도 좋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한잔하는 것도 좋죠. 혼자이기에 뭐든 할 수 있고 혼자이기에 어디든 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홀로 떠나는 여행의 매력이지 않을까요? 그 매력을 무코라는 곳에서 가장 잘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 혼자 여행을 떠나시게 된다면 방금 다 이야기해드리지 못했던 연필박물관이라는 곳도 꼭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다양한 연필들과 몰랐던 연필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접할 수 있었거든요. 아 맞다! 그렇다고 기념품샵에서 원하시는 연필을 모두 고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꽤나 특이하고 예쁜 연필들이 많아서 모두 사고 싶을 테지만 아마 그랬다가는 통장이 텅 비어버릴 거라고요. 그리고 혹시 가게 되신다면 제 것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같이 다락방에서 얘기도 하고 노는 사이인데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럼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대여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노래 어떤가요? 오 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oh yeah.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우리 다락이들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릴지 말지 정말 고민이 많았답니다. 진짜 저만 알고 싶은 여행지였는데 우리 다락이들은 소중하니까 특별히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꼭 무코에 방문해보시고 제가 느꼈던 행복한 감정들을 모두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바다를 좋아하시고 걷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싫어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곳들 말고도 가볼 곳들이 꽤 있으니 한번 검색해 보시고 본인의 취향에 맞는 곳들을 골라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느새 봄 향기가 물씬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만개하기 시작한 벚꽃, 노란 개나리, 따뜻한 햇살까지 당장이라도 한강으로 달려가 피크닉을 즐기고 싶은 날씨인데요. 잠시 머물다 갈 봄을 놓치지 말고 이 분위기를 할 수 있을 만큼 푹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여기 다락방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PD 김유진, 기술 이준서, 저는 아나운서 김준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HUBS